막 멀티저스. 에? 이게 뭐야? 누나 젤리? 시크맨 누나 마시멜로. 아 맛있어. 아. 아파. 한 번 더. 아. 니클리? 어우 차. 사과나. 어우 그니까. 대한민국. 멀티저스 주세요. 황금알? 내 건 안 들려. 아! 대왕 멀티저스? 하나, 둘, 셋! 어? 하, 녹아! 이긴 사람 고르기, 가위바위보! 와! 나이스! 난 우유! 난 토마토! 꿀맛! 오! 짠!